커리어 개발 센터에서 1:1 맞춤 취업 진로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는 진로 취업 목표 설정, 자소서 및 면접 클리닉, 다중 전공 결정, 대학원 진학 고민 등의 취업 관련 고민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HYCDP에 로그인한 뒤 상담 예약, 전문가 상담, 취업 지원관 탭에서 선생님을 선택한 뒤 상담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커리어 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서울 캠퍼스 졸업 앨범 촬영 공지 안내입니다. 촬영 대상은 2022년 8월 졸업 예정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예약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0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공지문을 참고하시거나 제작업체인 주 두드림 멀티미디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Y웹에서 2022년 여름학기 및 2학기 현장실습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및 수료 예정자입니다. 1차 모집 및 선발 기한은 5월 1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 하이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여 취임사를 낭독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첫 발을 뗐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한 국민들을 비롯한 귀빈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로 취임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알맞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1장 초반 하락하면서 2600선 밑으로 내려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는 필수 소비재 등 경기 방어주가 미증시에서 강세를 보인 만큼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한 뒤 종목 장세를 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 3000선을 돌파하며 호황을 누린 뒤 현재 수치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라고 불리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한탄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하여 부정적인 전망과 긍정적인 전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50주년을 맞아 진행한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과 미래 교육정책의 방향 여론조사 결과 대입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 수능을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능을 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30.9%였고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5.4% 오른 수치입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이른바 아빠 찬스로 인해 국민적 여론이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10년 단위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의 무게감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